돌아가면서 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미입니다. 네, 아 제가 이름만 말했다고 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원래 다 앞에 사람 따라하는 게 따라하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 특징이기 때문에 앞 사람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럼 저도 괜찮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소개하셔도 되는데. 네, 아 이제 데이터 갖고 놀고 뭐 이제 뭘로 소개할까? 왜냐하면 원래 이제 소개를 네. 이제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명찰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팟캐스트를 할 때는 어떻게 소개할까 이러다가 네. 너무 흔한 걸 뭘 하지. 근데 맨날 소개를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IT계의 지식잡부 이 정도로 네. IT계의 지식잡부 김덕진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모든 건 편지 외의 힘으로. 어, 오늘 주제가 제로섬 게임인데요. 네. 제로섬 게임, 논 제로섬 게임. 네. 제로섬 하니까 되게 네. 뭔가 이렇게 좀 친숙해 보이는 느낌? 제로섬도 네. 아니고 제로섬. 네, 네. 제로섬. 괜찮아요. 제로의 섬인가요? 네. 그 제로섬 게임을 제가 처음 만난 게 그 죄수의 딜레마 이야기였어요. 제로섬 게임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죄수의 딜레마를 비유로서 이렇게 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리,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제일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이 네. 지난번에 한번 노모대님이 그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검색하기 불편하시니까 네. 제가 그래서 노트북을 꺼내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랬더니 제로섬 게임과 관련돼서 뭐 간단하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영합 게임이다. 그래서 네. 원래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게임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의 스코어를 전부 합산하면 반드시 0이 된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가 얻은 만큼 반드시 누군가가 잃게 되는 게임이다라는 네. 이야기더라고요. 맞아요. 이 정의가 사실 훨씬 쉽거든요. 네. 근데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을 하면요. 더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게 어렵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죄수의 딜레마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네. 이야기가 다 조금씩 변형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 자체가 별로 썩 좋은 예는 아니다. 차라리 그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게임으로 이제 일단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게 그 게임이라는 것이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은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일종의 게임으로 보는 거죠. 어떤 게임으로 보냐면 누군가 뭔가를 얻으면 누군가는 뺏기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포커판이라던가 카지노라던가 그걸 연상을 하면은 제로섬 게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이 제로섬 게임이라는 단어를 네. 뭐 말씀하신 죄수의 딜레마도 있지만 경제학에서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경영학인데 네. 한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내가 복수 전공을 해봐야겠다 이래서 네. 경영학과 경제학이 비슷한 줄 알고 경제학을 했다가 아, 네. 경제학은 수학이구나 이래서 그쵸.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항목이구나 이래서 네. 피를 토하고 이제 취소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뭐 미식어시 그것까지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서 이제 게임이론이 네. 나오고 그리고 그쵸, 이제 게임이론과 경제이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이제 좀 더 가면은 내시 아저씨까지 네, 뭐 거기까지 해서 거기서 많이 들었었는데 이 1971년도에 제로섬 사회라는 책이 발간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걸 갖고 이제 되는데 결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승자의 득점이 곧 패자의 실점으로 직결이 되니까 심한 경쟁이 일어난다라는 네. 게 이제 제로섬이고 또 반대로는 아니다 한쪽에 득점이 많아도 다른 쪽에게 별로 손해가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논제로섬이라는 이제 두 가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뭐 경제학에서든 아니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회가 도대체 제로섬이냐 아니면 네. 논제로섬이냐 네네. 이건 정말 계속 뭐 꼭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뭐 이렇게 계속 싸우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제로섬 오늘 주제랑 막 정말 제가 뭐 잘 알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이제 배우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가 서로 대립하거나 뭐 협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네. 예, 보여주는 예이고 네. 예, 그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은 제로섬이 아니다. 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좌지우지 되냐면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제로섬으로 인식을 하느냐, 논제로섬으로 인식을 하느냐, 거기에 좀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우리가 이 주제를 오늘 논의할 때 이 발제 자체를 현주님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왜 현주님이 갑자기 제로섬을 발제를 했을까가 솔직히 궁금해서 이 방송을 참여한 이유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시점에 제로섬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어떤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볼 부분인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방송에서 사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비즈니스 관련돼가지고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환경을 제로섬으로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좀 대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좀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딴지를 걸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 주제를 던졌고 근데 이게 꼭 비즈니스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것부터 네네네.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아 좋죠. 비즈니스에서의 제로섬. 네. 근데 제가 처음부터 비즈니스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그 과거에 우리가 세국 정책을 펼친 때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네. 근데 왜 세국 정책을 펼쳤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한국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조선이죠. 조선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왜 세국을 했을까요? 저는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프레임 얘기할 때도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프레임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네. 이 본인들의 이득 아니면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틀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쇄국 정책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쇄국 정책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에 대한 것보다는 네. 어쨌든 지금 뭔가를 유지하고 있는 유지층 네. 그리고 위에서 리더하고 있는 층들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건데 네. 그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움직임 자체를 막아버린 게 쇄국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변화를 싫어한다는 게 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 한쪽으로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두려운 거. 그러겠네요. 두려움도 있겠네요. 네, 특히 중국에서 펼쳐지는 상황들이 지금까지는 세계관이 중국이 최고였고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지고 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뭔가 갑자기 나타난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라에 의해서 막 쪼개지고 크고, 네. 네, 당하고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을 걸어 잠근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일본은 도중에 이제 강제로 개항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당하죠. 네. 근데 그 이후의 행보가 좀 달라요. 적극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그 얘기부터 좀 저는 해보고 싶어요. 그거랑 제로섬하고 어떻게 연결돼요? 저는 전혀 감이 안 돼. 선생님 좀 감이 오세요? 그 페리제독이라고 하죠. 네, 페리제독. 흑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와가지고 강제로 개항을 시킨 게 1854년이에요. 흔히 역사에서는 한포 외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포 외교요? 예. 아, 한포가 대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겁을 줘가지고 이제 문을 열게 만든다라는 거죠. 실제로 페리가 한 번에 그렇게 문을 연 게 아니라 그 미국 쪽에서 함대가 여러 번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최후 통첩식으로 그렇게 왔는데 막 큰 충돌 없이 그냥 겁먹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했던 거죠. 일본 쪽에서는. 근데 우리가 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함대를 보내기 전에 이미 일본은 미국이 올 거라는 첩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 정보력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국 정책 펼쳤는데? 그 왠지 세국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 중에서 네. 뭔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그래도 쉽지 않을 텐데요. 미국에서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혹시 막 중국이나 막 특파원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일본에서 그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개항되기 200년 전부터 사실은 네덜란드하고 계속 교역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막 전국적인 그런 개항, 전국적인 오픈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대지마라는 지역만 한정해가지고 네. 네덜란드랑 200년에 걸쳐서 교역을 해온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가 보니까 지금 자기가 어찌 보면은 일본이라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미국이 끼어든다고 하니까 싫겠죠, 당연히. 싫죠.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네. 내 건데. 네. 그래서 미국이 어떤 국가인지 미국이 아마 이런 제안을 해올 것이다. 아, 그럴 네. 경우에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네.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천황을 알현한 다음에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 쪽에서 안 믿었어요. 아, 마치 우리나라에서 막 일본 갔다 온 두 명의 네. 이제 뭐 지금으로 치면 대사들이 한쪽과 이쪽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 이제 막 시끄러웠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뭐 근데 저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렇게 안 믿은 이유가 저는 그 공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무서웠다. 네. 내 집만 허용해준 이유도 사실은 두려웠던 거거든요. 네덜란드도 언제 어떻게 돌변해가지고 일본을 삼킬지도 모르니까 이런 두려움이 근저에 깔려 있으니까 얘가 뭐 이런 소문을 어떻게 무슨 계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제 네덜란드가 이런 계략을 통해서 네. 일본을 다 먹으려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있겠네요. 네덜란드가 이야기하는 대로 막 이끌려다니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일본이 뭔가 주도권을 잡고 통제하려고 들고 무역에 있어서도 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200년이면 상당히 긴 세월이고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일만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는 대지마에 있는 그 뭐 네덜란드 그런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일본인들하고 결혼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신을 했단 말이죠. 전 이걸 뭘로 보냐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 그때 당시에 세계 정세 자체를 제로섬 게임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당하는 꼴을 보면서 더욱더 제로섬 게임으로 확신하게 된 거죠.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면은 지금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무기라던가 그렇죠. 과학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항을 하면 다 빼앗기게 된다. 모든 걸 다 우리가 수탈당하고 점령당하고 먹히게 되어버린다. 이런 생각만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선이 그냥 쇄국 정책만 펼친 게 아니라 쇄국을 하면서 막 전투도 몇 번 치렀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뭐 우리가 흔히 신미양요, 병인양요 막 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전투들을 통해서 외국의 배들을 이제 구하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무기도 연구하고 네. 네, 뭐 시스템도 보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네. 쇄국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증거죠. 두려워했다라는 거. 여기서 그냥 확 오픈해버리면 우린 먹힌다. 저는 그걸 들으니까 갑자기 네. 최근에 남북과 통일 얘기도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왜냐면은 맞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뭐 남한 북한 이런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남한 쪽에서는 네. 맨날 통일이 되면 그 얘기하잖아요. 네. 통일이 되면은 맞아요. 북한의 수많은 이 지하 자원과 우리나라의 이 엄청난 이 인력들이 합쳐져서 뭐 됩니다. 그러니까는 막 마치 통일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직장 문제나 이런 것들 없는 것들이 실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맞아요. 다 북한으로 출발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생각을 해보면. 그 북한에서는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회국 정책처럼 야 우리가 그치 따라란 이렇게 엄청난 이 배경음을 깔면서 이제 분명히 이제 김정은이 그럴 거란 말이죠. 야 봐라 지금 쟤네가 저러고 있다 그러고 있으면은 만약에 통일되면 우리가 다 뺏긴다. 맞아요. 우리가 다 뺏기고 야 우리 그 남한 사람들 이제 수발이나 드는 거지 우리가 자유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끼리라도 자유라도 살지만 남한 사람들 오면 야 옛날에 외국 사람들이 다서 다 침범했듯이 우리도 다 침범당할 거야 라고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북한이 적절한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정보를 전부 다 통제를 하고 그리고 힘도 사실은 없으면서 괜히 막 센 체하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외교를 벌려도 주도권을 자꾸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계속 중국한테 중요한 거는 계속 뺏기고 돈은 다 이제 맞아요. 그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만 다 가져가긴 하지만 어쨌든 딱 그 꼴인 거죠. 약자의 입장에 서다 보니까 너무 두렵고 세계가 제로섬 게임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그런 느낌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 쇄국을 해왔어요. 그리고 페리가 개항을 했을 때도 그런 흔적들이 페리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했을 때도 그런 흔적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불평등 조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페리 제도 같은 경우는 개항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항구 근처에다가 미니 박람회를 연 거예요. 아, 약간 우리의 이런 기술이 이렇다. 네네. 근데 이건 약간 좀 마을 잔치처럼. 마을 잔치. 그래서 진짜 마을 잔치가 됐어요. 사람들 다 구경 오고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우리 막 놀이공 어린이 놀이공원 가면은 막 애들이 좋아하는 미니 기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증기 기간 실제 그 증기 기간 열차가 그때 당시에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미니어처 4분의 1 크기의 미니어처를 레일을 이렇게 깔고 네. 그 미니 박람회장에다가 그걸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완전 무슨 아파트 공사장의 야시장 펼쳐놓은 약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좀 퀄리티가 상당히 높고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물론 네덜란드가 와 있었으니까 난학을 통해서 일본 난학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 난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화란이라고 해서 네덜란드를 칭하는 건데 난학이요? 난학. 난학이 뭐예요? 네덜란드 학문이라는 거. 아, 화란. 네덜란드.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네, 불렀잖아요. 네덜란드를 배우는 학문. 네,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학문. 그래서 그게 상당히 대중에 좀 많이 퍼져 있었고 약간 좀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근데 그걸 실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는 거는 상당히 좀 드문 기회니까 막 사람들이 즐겼던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페리 제독이 좋아했던 음료가 레모네이드였어요. 아, 오 페리의 아,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페리 갑자기 저는 페리 제독 들 때마다 페리의 레몬밖에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네. 선상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막 약간 그 왜 유럽의 귀족들이 여는 그런 선상 파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파티를 열고 일본의 귀족들을 초청을 한 거죠. 근데 막 페리 제독의 레모네이드를 막 홀쩍홀쩍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궁금한 거죠. 막 마셔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네요. 막 제조법을 막 물어본 거죠. 일본에서 일본 전역에서 레모네이드가 대유행을 합니다. 핫한 아이템.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쪽은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일본 쪽 대응이 되게 좀 웃겨요. 어떻게 이제 그런 레모네이드 막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야? 전국적으로? 뭐 그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들을 마치고 이제 페리 제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보급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식량 같은 걸 이제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쪽에서 그런 보급을 식량 같은 거 이렇게 배에다가 보급을 할 네네. 짐을 실어 나를 일꾼들을 어떤 사람들을 보냈냐면 스모 선수들. 어? 스모 선수들을 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짐을 못 날려나? 스모 선수들 짐 되게 가볍게 나르죠. 왜냐면 네, 등치가 크니까. 엄청 힘이 세잖아요. 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 스모 선수 같은 걸 그러니까, 보여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북한이 미사일 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렇구나. 마치 이제 북한이 네. 평양에 이번에 또 새롭게 뭐 도시를 만들어서 네. 막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라는 네. 걸 보여주려는 것처럼. 일본인을 얕보지 마라. 아, 우리가 일본 우리는, 사람들이 네. 알고 보면 이 내국에는 이런 네. 스모 선수 같은 사람만 네. 있어. 우리는 이런 사람 되게 많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짐 달리는 사람이야. 일본인은 강인한 그런 민족이고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스모 선수들을 잔뜩 모아다가 보급하는데 일꾼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페리 제독은 그걸 보고 오히려 비웃죠. 그때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얕보진 않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얕보는 거예요. 아, 소위 진짜 딱 얘들이 쫄았구나. 어, 얘들이 그쵸. 겁먹었구나. 티가 난 거죠. 완전 쫄았구나. 전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페리 제독이 돌아간 이후에 다시 미국에 와가지고 그때 불평등 조약을 맺거든요. 아, 오히려 이제 쟤네는 뭐 보니까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네. 한번. 근데 이제 그제서야 일본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걸 제로섬이라고 인식을 계속 해오다가 어차피 이렇게 벌어진 마당에 얼른 세계로 나아가서 기회를 찾아야지 우리가 살 방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세계를 좀 점점 혹시 논제로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나라랑 뭔가 우리가 교역을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수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생각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200년간 네덜란드랑 교역을 해온 그 경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네, 네. 거겠죠. 그런 게 좀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네덜란드도 사실 믿지 못할 존재였는데 미국한테 당하고 보니까 네덜란드가 알고 보니 되게 착한 거였어. 그걸 좀 안 거죠. 네. 우리한테 미리 다 알려줬어 이런 상황들을. 미국이 이런 식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그 막 조건을 내걸면서 실력 행사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네덜란드에서 미리 다 알려줬단 말이죠. 네. 이미 벌어지고 나니까 그 전에는 아 이게 혹시 네덜란드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그런 음모가 아닐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벌어지고 나니까 아 우리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페리 제독이 개항한 때가 1854년이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1867년에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려요. 만국 박람회. 네, 제가 발음이 20세기 소년에서만 네. 열심히 보던 그 만국 박람회. 네. 네. 그런 박람회에 이제 일본에서 사절단을 파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막 시찰단을 유럽으로 계속 보내요. 독일로 보내고 뭐 프랑스로 보내고 무슨 벨기에로 보내고. 근데 벨기에에서 완전 대박이었던 게 일본을 개혁시킨 인물 중에 굉장히 좀 유명한 인물이 시부사와 에이치라는 분이 계세요. 시부사와 에이치요? 시부사와 에이치. 아, 에이치. 네. 시부사와 에이치상. 네. 네. 그분이 굉장히 좀 일본이 그 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1871년에 그 일본에서 대규모로 이제 유럽으로 시찰단을 보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 그래서 굉장히 좀 젊은 나이에 그렇네요. 유럽에 가게 되는데 그 벨기에를 방문했었는데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을 이제 벨기에 국왕이 맞이를 해주는 거예요. 일본 그 네, 사절단을 네. 시찰단을 어찌보면 굉장히 좀 약소국이고 보잘것없는 국가인데도 레오폴트 2세라는 사람이 근데 굉장히 좀 악랄한 인간인데 아무튼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일본의 니즈를 알고 있는 거예요. 레오폴트는 너희도 우리처럼 이렇게 제국이 되고 싶냐 강대국이 되고 싶냐 막 끌어오르겠네요. 네. 네.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 뭐냐면 철강이다. 철강? 네. 철강이 있어야 강대국이 될 수 있다. 벨기에에서 철강을 사가라. 영업이군요. 네. 국왕이 기생전 영업. 네, 국왕이 영업을 하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깬 거죠. 야, 우리는 지금까지 상인은 되게 좀 천한 신분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네, 사무라이가 네. 최고인데 무사가 최고인데 여기는 국왕이 세일즈를 직접 하는구나. 네. 우와, 깜짝 놀란 거죠. 거기에 더해서 아 열강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를 그냥 잡아 뜯어 먹는 늑대인 줄 알았는데 뭔가 윈윈이 되는 그런 뭐 교육이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맺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제로섬이라는 것에서 논제로섬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네. 어떤 일본의 어떤 네. 스테이터스 상태에 대해서 봤고 순님께서는 혹시 이 오늘 제로섬과 관련돼서 무슨 어떤 주제를 또 얘기하고 싶으셨어요? 저는요 이제 우리가 뭐 지식해방정선 방송을 이제 좀 몇 회 했잖아요. 네. 그 처음에 또 할 때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랑 좀 연관이 돼서 이제 지금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느냐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로섬적인 관점이 약간 기존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네. 그거라면 이제 새로운 뭐 이제 연결이 중요하고 디지털화된 그런 시대에서는 이제 좀 넌제로섬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런 관점을 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HR을 이제 오래 했고 교육 관련한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네네네. 여러 가지로 이제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이제 그쪽을 관련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뭐 메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이랑 네. 이제 허츠버그 두요인 이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제로섬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어떤 직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주로 당근과 채찍이 사용이 됐다면 이제는 좀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시대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뭐 기업가 정신, 뭐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역량이 결국에는 넌제로성 관점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당근 채찍을 뛰어넘어서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HR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심사가 사실은 그 부분이고요. 기업의 CEO나 이런 경영진들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갇혀 있는데 왜 직원들이 자꾸 나가냐. 왜 자꾸 네. 뭐 힘들다 그러고 뭐 야근도 안 하고 도대체 왜 그러냐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기존의 그 기업들이 이거를 너무 인간의 약간 기계처럼 HR이라고 할 때 휴먼 리소스 할 때 인적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리소스죠. 사람이 리소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네. 바라봤거든요. 사실이 그렇게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도구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로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 얘기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충족이 안 되는 거죠. 크게 문제 없이 다니고는 있는데 그거는 불만이 없는 상태일 뿐이지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네. 나누다 보니까 재밌는 포인트가 어쨌든 경영에서 이제 네. 어떤 그 최근의 경영의 흐름에 대한 거에서 이제 인사까지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약간 오늘 좀 시점을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다른 것보다 그 제로섬이 아닌 논제로섬에서는 저는 중요한 게 이제 시너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제로섬이라는 게 합이 0이 되는 거지만 네. 그걸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플러스가 돼서 110, 120이 되는 게 저는 이제 그 정말 중요한 논제로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왔고 막 아까 이제 저는 일본이 벨기에 가서 막 여러 개 가는 게 마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도 떠드니까 네. 지금 독일 아디다스 네네.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이제 독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만 오라고 그러는데요. 왜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네. 하도 맨날 이 기간 저 기간에서 맨날 투어식으로 와가지고 보고 가고 막 이러는데 근데 변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보고만 오고 지금 뭐 이런 분위기도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뭘까? 왜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마치 일본이 지금 자기네들에서는 안 돼서 또 자기네 걸 깼을 때 뭔가 가듯이 지금 우리도 뭔가가 시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에서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시점의 공감을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결국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제로섬 게임으로 봐왔던 것을 논제로섬으로 바꾸는 시각이 필요하고 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HR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의 문화 자체도 논제로섬으로 그거는 경영하는 쪽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면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기업 내에서 직원들을 서로 경쟁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서 뒤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하위 뭐 두 명은 뭐 잘라내고 또 새로 뽑고 뭐 이런 식이 되어버리니까 업무를 보는 것 자체도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직원들을 경쟁시켰을 때 손실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기업 내에서 직원들이 함께 협력했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게 저는 반도체 산업을 보면 그런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반도체가 원래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전개가 됐었냐면은 그 반도체 설계서부터 제작까지 한 업체에서 그걸 다 했었어요. 원래는 그쵸. 전통적으로. 네. 근데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원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직원이었는데 네. 거기를 나와가지고 대만의 회사를 창업을 해요. 근데 되게 좀 새로운 회사를 창업을 하는 거죠. 뭐냐면 설계는 안 하고 제조만 하는 회사. 어허. 그 회사 덕분에 어떤 회사들이 생겨났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컴퓨터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네. 뭐 ATI 뭐 그런 네.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막 생겨나는 네,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설계만 하고 제조는 모리스 창이 설립한 그런 회사예요. 그 회사 이름이 뭐냐면 TSMC인데 네. 대만에서 2017년 기준으로 시가총액 185조 원이에요. 와우, 185조 원. 네, 대만의 삼성이라 불리는데 대만 1등 기업이에요. 어허. 이분이 이런 사업을 만드니까 반도체 분야가 사업이 두 분야로 나눠지게 돼요. 팹리스랑 네. 파운드리. 그래서 팹리스가 설계하는 분야고요. 설계만 하는 회사들. 그쵸, 그쵸. 그리고 제조만 하는 회사들이 파운드리예요.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까부터 계속 암이 생각났거든요. ARM. 네. ARM이라고 하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 네.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에서 되게 비싸게 인수를 해서 사람들이 ARM 왜 인수했어?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회사도 어떻게 보면 이 모바일 쪽에서 네. 그 소위 말하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구조를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이것만으로 돈이 돼? 이랬는데 얘네는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모바일에 들어간 CPU 자체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자체 그 구조를 설계를 하는 회사고 맞아요. 근데 그걸 생산하는 데는 따로 있었는데 그게 원래 이제 반도체 쪽에서 먼저 그렇게 좀 네. 발현이 된 거군요. 모리스 장이 최초로 그렇게 시도를 한 거고 그 덕분에 대만 내에서 그런 회사들이 막 생겨나요. 뭐냐면 서로 협력하는 회사들. 네. 이 회사는 파운드리 회사, 뭐 이 회사는 패밀리스 회사, 패키징, 패키징만 전문으로 하는 네네네. 또 반도체 테스트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막 생겨나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크다 보니까 삼성에서 보니까 삼성은 지금까지 풀로 생산을 했는데 네. 파운드리 시장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리스 창이 막 저렇게 TSMC가 잘 나가는 걸 보니까 네. 그래서 삼성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요. 우리도 오. 파운드리 시장에 뛰어들자 해가지고 삼성에 이제 자회사를 만들고 국내 이제 패밀리스 회사들한테 러브콜을 하는 거죠. 국내에도 네. 이제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야 삼성이랑 같이 협업을 하자. 근데 썰렁하죠. 그쵸. 아무도 협업을 안 하죠. 왜냐하면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되게 느꼈는데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네. 우리는 수평이 아니고 수직으로 갈 거다. 네. 예를 들어서 현대차처럼 맞아요. 하청이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랑 안 하고 대만, 아. 대만 가서예요.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와 네. 국내의 패밀리스 회사가 계약을 맺어서 반도체를 생산을 하지 삼성하고는 손을 안 잡아요.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하는 회사인지 알거든요. 삼성은 제로섬으로 하는 회사예요. 네. 근데 그 패밀리스 회사들은 국내 패밀리스 회사들은 우리는 비즈니스를 그렇게 보지 않아. 우리는 논 제로섬으로 사업을 펼치고 싶어.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 분야로 크게 봐서 그렇지 하나의 회사로 가지고 오면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저는 이제 그 생각 그 말씀하신 거에서 아 이런 제조 쪽에서도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이제 IT 전반적인 흐름에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논제로섬의 분위기를 상당히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맨날 말하는 SNS 원조, 싸이월드, SK 막 얘기할 때 도토리로 돈 엄청 벌 때 왜 그들은 실패했는가 얘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싸이월드에서는 자기가 다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이템도 만들고 자기네들이 뭐 음악도 무조건 우리랑 해야 된다. 그리고 밖에서는 하면 안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튠스나 이런 데들은 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참여해서 네. 좀 수평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분야가 있는데 네. 그들이 이제 삼성이 그렇게 만들어도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네. 국내 플랫폼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내가 플랫폼을 만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부동산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내가 한마디로 건물 준 거야. 네. 그러니까 건물 주에 건물에 들어오는 주인 이제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되게 고마운 존재인데도 마치 그들을 내가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갑을 관계처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다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하지 플랫폼에 들어가서 뭔가 하는 플레이어보다는 웬만하면 나는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 되는 거죠. 마치 그걸 이제 아까처럼 비유하면 내가 건물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장사를 하고 싶거나 건물 안에서 내 멋진 그 뭐 아이템을 팔고 싶어가 아니고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 나는 좀 이런 논리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 네.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네. 근데 고전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좀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내가 어느 시장에 들어가면은 그 시장에서 경쟁사들은 전부 다 탈락시키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목적이 돼버리고 그쵸. 그리고 신규 진입자는 막아버리는 거. 아. 장벽을 세워가지고 그쵸. 그걸 이제 경영 쪽에서는 진입장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 진입장벽을 높이 세우면 높이 세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완전 쇄국 정책이죠. 그리고 이미 들어온 놈들 내가 경쟁해서 다 쳐내버려. 그래서 거의 독점 상태로 만드는 거야. 이게 고전적인 비즈니스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먹혔을지 몰라도 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성장의 한계가 찾아오고 이거는 국내 뭐 IT 기업과 해외에 있는 IT 기업을 비교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삼성과 구글을 비교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얘기하실 때 이제 그 마마미아 아까 오면서도 계속 그 노래가 생각 위너 택시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 부분이 좀 계속 이상하게 맴돌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 왜 그럴까 그랬는데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기사를 하나 본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런 제로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교육에도 녹아 있구나라는 걸 제가 엄청 느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건 HR 시점에서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대학교에서 네.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그 같이 수업을 듣는데 아. 이 사람이 수업을 들을 때 수강 신청을 했는데 수강 신청을 한 교실이 그러니까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교실인 거예요. 예, 네, 그 교실 자체가 그리고 또 그 교실이 약간 그 요즘에 이렇게 스튜디오형 비슷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휠체어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수님한테 네. 아 교수님 제가 이 수업을 듣는데 네. 이 교실이 좀 힘들 것 같아서 교실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다 반대한 거예요. 학생들이. 왜요? 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렵게 잡아놓은 교실과 우리가 잡아놓은 건데 왜 네가 그러면 수강 신청을 할 때 그런 교실인지 알고 해야지. 왜 네가 이 수업을 듣고 싶다고 네 마음대로 교실을 바꾸려고 하는가라는 거를 20대 학생들, 우리나라 20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전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또 불편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불편하니까 뭐 자료를 좀 주세요라고 할 때도 이 자료를 주려면 다 줘야지 왜 이 사람한테만 주느냐 그러니까 왜 이 친구한테만 그런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배려가 없는 거네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거기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설문조사를 했대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자 만약에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너한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비슷한 걸 했는데 한 40%가 나도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체의 사람의 40%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내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도 좀 그랬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도 좀 반대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40%라는 거에서 와 이거는 진짜 우리가 교육부터 진짜 그냥 제로섬으로 키워진 애들이구나. 키워진 지금 세대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뭔가 건물주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제가 계속 건물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되게 화가 났었는데 결국 그 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도 그 건물주에게 오히려 유리한 일을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는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교육기관이 그런 네. 인성과 모든 거를 치료해주고 또 함께 키워줘야 되는 게 분명한데 맞아요. 현재는 그런 것까지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대학에서 경쟁에 찌든 애들이 취업시장에 나오고 취업을 했을 때 그런 신입사원들 데리고 있는 회사에서 사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얘네들은 왜 나갈까? 근데 그들의 그런 계산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이라면 저는 1년 안 돼서 그 나가는 게 그들한테 너무 당연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HR 얘기를 선생님이 계속 하셔서 그럼 HR 차원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HR들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네네네. 고민이 좀 말씀인지 듣고 알아요. 싶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 예인 거고 사실은 위에서 한 걸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거를 그 학생들이 뭐 태어나서부터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보고 자란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이 많이 입시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등수 매기는 교육들을 초중고에서 계속 배우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길들여진 거죠.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그런 사고를 하는 거죠. 나와 옆에 같이 듣고 있는 학생도 내 경쟁자다. 내가 A학점 받으려면 제가 A학점 받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직장에서도 이어진다면 직장에서 고과 KPI 뭐 설정해서 평가 받을 때 나는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 뭐 이 직급에서는 한 명밖에 못 받아 S를 한 명밖에 못 받아 그럼 내가 받아야 되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가 결국에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로섬으로 이때까지 인식을 하고 그렇게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더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가요 뭐 오디션 이런 거 봐도 너무 무섭잖아요. 사실. 무서워요. 뭐 101명 만에 들어야 되고 막 온갖 짓을 다 해도 날 뽑아줘 막 이렇게 춤추면서 그렇게 다 똑같이 해도 될까 말까 정말 도박과 같은 건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애들이 너무 애를 썼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고 사실은 교육부터 바뀌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이제는 정말 하버드나 이런 데서도 다 이제 오픈하잖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교육하고 있는지 수업 내용 그냥 그쵸, 동영상으로 올리고. 네. 네. 그게 이제 세계가 이제 완전 바뀌고 있는 거죠. 아무리 국내 대학들이 뭔가 싸매려고 해도 내 노하우야, 내 전문성이야, 이거는 외부에 나갈 수 없어라고 한들 이미 다 노출돼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칸 아카데미나 뭐 알트스쿨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업계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학교에서 시작한 교육이라기보다는 기업이 지금의 세대에 맞는 그런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아쉽지만 저희가 좀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 네. 네. 더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은 나중에 보충방송을 하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녹음실을 빌려서 하는 형편이라 그렇네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거의 뭐 프리뷰 방송인데요. 네네네 완전 네. 오늘 얼른 지금 황급하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 차원에서부터 좀 논제로서 네. 교육이 이루어져서 좀 예, 사회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한마디만 딱 30초 1분만 네. 하면 네. 기업 입장에서도 그 기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 주는가가 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여러 이제 미국 업체들이 갈수록 목표가 매출이 아닌 그러니까 KPI가 매출이나 어떤 숫자가 아닌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뭐 빨리 움직이거나 실행해야 되거나 우리의 목표는 뭐 연결하는 것이라든지 그렇게 뭔가 기업에서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비전이 아니라 진짜 비전이 비전이 되려면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숫자로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보고 숫자는 따라올 수 있게 하는 이러한 문화나 이러한 것들이 힘들지만 그거를 움직이는 거에서부터 이 논제로서이 조금씩 정착되는데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